간이 멈춘도 돼. Oh, that'll be my first day. I'll be no better fighter. 지금 나를 더 못 두는 잠은 내가 숨을 더 떨리게 못 한 잠은 어쩜 이렇게 한 번 죽겠지 아마. But what if the moment's right now, right now. 귓가에 느린 심장 소리만 bum bum bum. 벗어나래도 그 입속으로 점 점 점. 어떤 노래 더 아깝지 못해 소리 없는 소리 들려. 모든 빛이 침묵하는 차라리 내 마음.